걸까 사랑도 잘 모르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때와 같은 마음일까 숨을 쉬듯이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해서 돌아서는 널 보면 가슴이 먹먹해 숨이 막히잖아 그 누가 날 너처럼 사랑해줄까 누가 너처럼 널 사랑해 천 번을 헤어진다고 해도 그 말 조심하니라는 거 알잖아 딱 한 번 더 사랑을 믿어줄래 나를 한 번 더 내가 돌아갈 곳은 너뿐이야 내 남은 사랑 너에게 바칠게 도망치고 싶었나 봐 늘 똑같은 우리 사랑 그 모든 게 다 네 잘못이라고 너에게 떠밀어버렸지 미안하다는 그 말을 또 하기가 너무 미안해 아무 말도 못하고 네 곁을 맴돌기만 했던 못난 날 용서해줘 그 누가 난 너처럼 사랑해줄까 누가 나처럼 널 사랑해 천번을 헤어진다고 해도 그 말 조심하니라는 거 알잖아 딱 한 번 더 사랑을 믿어줄래 나를 한 번 더 받아줄래 내가 돌아갈 곳은 너뿐이야 내 남은 사랑 너에게 바칠게 넌 공기처럼 내 심장에 필요해 너무 답답해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아